남조선 국민일보에 의하면 15일 남조선의 경기도 성남시장 리재명이 유신 독재 시대를 되살리려는 박근혜 역도를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었습니다. 한편 남조선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괴뢰 국회에서 정부가 자기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폭로했으며 남조선 인터넷 신문 민중의 소리는 18일 괴뢰 당국이 반인권적 악정으로 해서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한 사설을 실었습니다.